춘향의 거동 파라 화인소 어른 선도 피 들어 차가나 주 보인다 다시 머우라고 솔시머 정자라 도 이요 서편에 우물 이라 너방에 시 고후 화여 문전의 학종 선생유 긴버들 휘 진늙은 상성 광풍에 활 춤을 춘다 살인문 안에 삽사리야 먼 산을 바라보며 꼬리 황혼의 정령이 도라를 어서 떠 好。